향기와 단번에 느껴 널 한 입에 치즈처럼 집어넣을 테다 향기 맡고 색깔 미하고 와인보다 우아하게 잡아먹을 테다 아른데 팔뚝에 힘이 빠져 이마까지 없었죠 혹시 내가 아픈 건가 병이라도 걸린 거니 큰일 나지 hey, 정신 차려 어쩌다 인간에게 마음을 뺏겨버렸나 그냥 난 입꼬리 뿐이라고 Hey 확 묻어 그 다음 막막 흔들어 정신을 캐 Hey 자 안 해본 스타일로 적은 보름달이 지기 전에 해치워라 그래 웃 내가 웃 눈앞의 situation 이해 못해 못해 쫓따라온 늑대 놈이 결국 날 잡아먹겠지 이게 아닌데 사랑에 빠진 겁니다 너무 아름다 아름다 아름다 오 그대 내 니마 내 니마 내 니마 오 나를 두려워 두려워 두려워 마 나는 특별한 특별한 특별한 울 그대 사랑한 사랑한 사랑한 울 내게 너 니마 너 니마 너 니마 울 Hey 확 묻어 그다음만 흔들어 정신을 캐 hey, 자 안 해본 스타일로 적은 보름달이 지기 전에 해치워라 그래 웃 내가 웃 난 늑대고 넌 민요 그래 웃 내가 웃 난 늑대고 넌 민요 널 못된 계속 큰일 났어 지금 눈 떴어 그래 웃 내가 웃